한 여자에 미쳐서 한 사람만 사랑하면 돌아볼 틈도 없어서 이별이 왔는데도 나만 알지 못해 그 사람은 멀어지는데 눈치채질 못해 눈물이라도 흘려야 나를 알아줄까 벼랑 끝에 매달려야 나를 잡아줄까 미치도록 사랑했어 사랑한다고 말했어 너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 이런 비트 위에 랩을 하는 내가 싫다 너 때문에 이런 랩을 하게 되는 게 싫다 이렇게라도 해야 잠시 멈추겠지 어딜 가도 네가 날 떠올리겠지 눈물이라고 넘칠 만큼 흘릴 대로 흘렸고 한숨이라고 꺼지도록 내쉴 만큼 내셨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네가 없으니까 남들보다 더 벅차오래도 숨도 못 쉬니까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까 아직은 모자라던 미련이란 두 글자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까 애써서 숨기는 내가 싫다 바람에 흩날리는 눈물이 보래야 싫다 나는 벼랑이에 올랐음 이별의 낚시꾼 홀로 앉아 되뇌인의 사랑은 잠시뿐 너란 여자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너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어느새 늘어버린 술과 담배 쓰다만 내 종이 위에 놓인 시간 이런 비트 위에 랩을 하는 내가 싫다 너 때문에 이런 랩을 하게 되는 게 싫다 아직은 남아있는 미련이란 두 글자 궁금함 널 놓친 뒤 벌써 두 주야 나 혼자 강원도 바닷가를 갔고 모래 위에 네 이름을 적어도 봤어 하늘만 봐도 요새 눈물이 나 우리 제발 한 번만 우연이라도 스치자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까 아직은 모자란 그 미련이란 두 글자 우리가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날까 I miss you.